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는 갈수록 요지경입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망한 백남기 노민의 사인을 둘러싼 시민과 경찰들의 갈등,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까지 국민들은 계속해서 무능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하고 실망하며 갑갑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며 던졌던 우리들의 표는 오히려 답답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청와대에 세웠고, 이 추운 날 우리들은 밖으로 나와 어김없이 더 나은 사회를 바라며 촛불을 밝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더 나은 사회는 무엇일까요?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세우려는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짧지만 열띤 이 토론에서 우리들은 답을 찾으려 합니다. 생기 넘치는 고딩들의 생생한 이야기, 여기는 비비드캐스트입니다. 전주고등학교 청소년 시사토론 팟캐스트 방송 비비드캐스트, 안녕하세요.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비비디의 젊은임 장기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번 3화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 네 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진 뒤 2부부터는 독서 시사토론 코너 독서톡 시사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네 분을 소개합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학년 10반의 유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1반 박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1반 장규민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2학년 11반 정일량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BBD 참여하면서 녹음하시는 거는 장기우민 씨 제외하고는 오늘이 처음이실 텐데, 혹시 기존에 다른 어떤 라디오 녹음이나 방송에 출연하셨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로봇파워에 출연했었습니다. 거기서 인터뷰를 아주 인상 깊게 했었죠. 로봇파워, EBS 그 로봇끼리 이렇게 싸우는, 네, 그 준우승했습니다. 준우승하셨다고? 풍선 터뜨리기 준우승. 이거 사실인가요? 이거 팩트예요. 200몇화 보면은 제가 저의 포동포동한 얼굴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아, 저도 몇 한지 몰라요. 알아서 다음 찾아보세요. 주에 자료 검증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로봇을 잘 다루는데 왜 문과로 오셨습니까? 로봇의 감정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뭡니까? 진짜 지능을 심어줘야죠.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BBD에 대해서 이제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다들 아시고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BBD 동아리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신지, 이쪽부터? 아, 네, 이쪽부터. 이쪽이 어딘데요? 저쪽이요. 일량군부터 이렇게, 예, 예. 시계방향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BBD 처음 가입하셨을 때 이 동아리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셨는지. 그냥 뭐 썰전 같은 거? 썰전 같아. 그럼, 그런 거 할 줄 알았습니다. 정치인 포스죠. 근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좀 한정이 있다 보니까. 네, 정치 얘기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그때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씨는 이제 또 부기장이신데. 아, 그렇죠. 네, 이 동아리 처음에 어떻게 가입하게 됐고, 뭐, 동아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는지 뭐 그런 거. 동아리 자체가 처음에 독서, 시사 그런 걸 한다길래. 네. 책이랑? 이 최근에 시사 내용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새로워서,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고, 앞으로도 뭐 이런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진수 군. 아, 저는 네네. 평소에 솔직히 말해서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기장분이 저에게 네. 책을 읽으라네요. 네. 화났지만, 이 새끼 멋있네? 하고 일단 가입을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란 책이 군주론. 전 군주론이 제 정서에 딱 맞아요. 만지고, 아, 만진대. 뭘 만져? 때리고, 뺏고, 갈치하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저는 그 지대에 태어나 군주가 되었어야 합니다. 네. 아, 너무. 하여튼, BBD. 네네. 일단, 기장에 한번 놀랐고, 담당 선생님인 김수희 씨에 한번더 놀랐고, 부기장에 한번더 놀라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그 동아리원들 다 모이라고 하셨을 때 안 모이셨어요? 아, 저는 그때 연극부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박진수 군이 연극부 지금 네, 맞습니다. 계신 기장이시죠? 연뜻? 부기장입니다. 기장은 기술이고 이제 부기장이 무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대본 막 이런 거 대사 치시는데 굉장히 막 자신감이 넘치시고 그런데.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방송에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근주로는 다 읽으셨나요? 네? 네, 저 다 읽었죠. 네, 다 읽었죠. 그 원본 책이 못 읽으셔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알려줄까요? 네네네. 좋겠습니다. 제가 본 좋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본 건. 네, 알겠습니다. 네, 유진기 군은 이 동아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독서 시사 토론 동아리라 하길래 뭐 네. 토론만 하겠지 했는데 뭐 녹음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건 그게 네. 이제 저희 동아리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문과 동아리, 자유 동아리 비해서. 근데 녹음을 해서 누가 보는 사람 있나요? 녹음을 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제가 봅니다. 좀 줘. 누가 인터넷에 올려서 누가 듣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듣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홍보를 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구에 공병을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 개인별 질문 시간인데 우리 진기훈 또 이렇게 막 트와이스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번에도 또 문정영 군이 이화 때 나오셔가지고 아, 그 최유정 네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그 방송. 최유정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와이스 이번 활동에 대해서? 이번 TT 짝사랑을 소재로 한 곡 같고요. 이번에도 매우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전설이 돌아옵니다. 뭐 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박진수 씨. 네. 마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일단 전 마마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뭐? 어? 한때였습니다, 한때. 어? 야, 그럼 나 그 그럼 지금은? 지금은, 네, 김인구는? 뭐, 저는. 네. 부처기 때문에. 부처라고요? 예. 네. 아니, 나 교단인데. 나 교단인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게. 누가 봐도. 농담을 안 해봐요. 저는 걸그룹에 관심 없습니다.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인정합니다. 네? 남고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아니 보면 같이 보죠. 그렇군요. 그렇죠. 특정한 걸그룹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일량군은 그런 좋아하는 걸그룹이라든가. 네, 트와이스 좋아하는 거. 와, 진기군이랑 이렇게 공통점.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아, 일량군. 박진수 의문의 1패. 아, 진짜 괜찮아. 나도 마음은 좋아해. 장준군은 여자친구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혹시 마자친구 모르세요? 알지도. 여마친구. 여마친구입니까? 이게 뭐야? 네, 마자친구 어떻게 된 어떻게 된 거야? 그 마마무랑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그 MBC의 쇼타임이라고 예능 프로그램 같이 나와서 출연하는 게 있는데 처음엔 그거를 제가 마마무가 좋아가지고 마마무 보려고 봤는데 그거 보다가 여자친구가. 이러면 저는 좋아할 수가 없죠. 배신자기 결국엔 둘 다 좋아한다는 거죠. 네. 평화로운 마무리. 결국 마무리. 그래서 아 일량군 제가 트와이스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데 어떤 멤버 가장 좋아하시나요? 미나 좋아합니다. 미나. 네. 넌 다 좋지. 저는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이번 화부터 새롭게 그 저희 비비드 방송에 도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게스트 공식 질문 시간을 가질 건데. 네. 혹시 뭐 유일한 스케치북이나 이런 토크쇼 같은 거 보셨나요? 네. 네. 트와이스 나올 때마다 봅니다. 아, 맞죠, 맞죠. 이런 데서 보면은 항상 이제 게스트들한테 자신의 미래 뭐 어떤 꿈이라든가 아니면 목표 같은 걸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저희 문과 학생들은 이제 진로 시간이 또 이제 보충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수 군부터. 진지한가요 이거? 아,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뭐 나는 뭐뭐 하는 뭐뭐가 되겠다 아니면 뭐 좀 가깝게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난 뭘 하겠다 뭐 이런 목표도 괜찮고요. 네. 저는 가정에 충실하는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아 뭐 가정 폭력이다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제 한 손에 아기 딱 안고 한 손에 한 손에 뭐요? 뭘 들어요? 한 손에 아기 안고 한 손에 이제 와이프 손 들고 이렇게 딱 가면 멋있잖아요. 베컴 같은. 네. 얼굴이 좀 아닌 것 같아. 아, 인신공격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팽력. 네, 가정에 충실한 그런 멋진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규민 군은 미래에 어떤 저는 미래의 청렴한 행정가가 되고 싶습니다. 행정가. 멋있죠? 네, 어떤 행정가가 되실 건가요? 교육 행정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여기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아니면 교육청. 이제 김영란법 생겨서 힘드실 텐데. 아, 좀 안타깝죠? 아니, 국가도 먹고 잘 살면 그쵸. 연금도 잘 나오고. 그쵸. 횡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아, 그쵸. 그쵸, 괜찮. 공경만. 청렴하니 나쁜 쪽으로는 부자 안 않나 치. 안 빠지시길 바라면서. 그쵸. 네. 당연하죠. 또 규민군이 평소에 경제랑 이런 부분 많이 좋아해가지고 SG로도 이런 거 활동 많이 SG죠. 하시는데. 네. 네, 파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꼭 이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일량군은 차후 어떤 목표나 그런 게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나중에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60살인가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아, 행복하게 사는 거. 모두의 그런 꿈이겠죠, 아마. 무대 로망이에요. 그죠? 여가생활 뭐 특히 즐겨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뭐 야구를 보러 간다거나 야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보통 막 영화도 보고 아니면 스포츠 e스포츠 같은 것도 좀 즐기고 아, 그러고 싶습니다. e스포츠. 스타 다이아입니다. 스타 다이아요? 예. 언제 저 게임입니까? 스타2는 롤이랑 똑같이 예. 나왔습니다. 스타2는 얼마나? 롤도 이제 언제 저 게임입니까?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죠. 어느 팀을 이렇게. 기아 좋아하고 아, 네, 기 이번에 가을 야구 때 기아가 맹활약을 하고. 광탈이라고 하기 힘들지. 광탈이죠. 그래도 열심히, 네, 광탈을 해주셨으니까. 일방적으로 치는. 오케이. 인정.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네, 훈훈하게. 오케이, 인정. 그럼 기아 화이팅! 기아 화이팅! 화이팅! 기아 화이팅! 네, 다음 진기군. 네. 진기군은 어떤 차후에 그런 미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네네. 트와이스 매니저가 될 겁니다. 진지하게 하시는 얘기죠. 네, 기숙사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 마음속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트와이스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매니저학과를 들어가야겠죠. 매니저 학과가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 있습니다. 어디 학교에 있나요? 서울대 매니저 경영학과 이런 건가요?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생소한데, 네, 거기를 나오셔서 이제 JYP 회사에 들어가시는 게 꿈이시냐고. 그렇습니다. 제 꿈입니다. 네, 훗날 이제 트와이스를 네.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트와이스를 위해 일하시는 네, 매니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게스트분들과의 대화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토론에서도 지금처럼 뜨거운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다가왔어 확인해봐 채채 take me out 좀더 다가왔어 확인해봐 채채 take me out What a man what a man what a man 맞아 너는 굿맨 그래 맞아 너는 굿맨 생생한 라이브 비비드 캐스트입니다. 매달 선정 도서를 읽고 그달의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독서톡, 시사톡. 오늘의 선정 도서는 세계적인 인문고전 군주론입니다. 이 책은 정치학의 교본과 같은 도서로 여겨져 첫 출간한 1532년부터 세계 다수의 정치인, 세계적인 명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읽혀져 왔고, 현재까지도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대중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본 책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선정도서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며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이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에. 네, 처음 읽는 사람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두 번 읽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대로 안 읽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하죠. 네, 그럼 박진수 군. 어떻게 책 좋으셨나요? 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제 정서하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규민 군은 저는 어쩌다가 참여해서 네네네 책은 잘 못 읽었는데 네 그럼 군주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아 네 그 어차피 제가 앞으로 아니, 제가 네. 알기로는 네네 그러니까 군주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걸 좀 나타난 책이라고 네네 그런 책이 확실한 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녹음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런 몰려온 선동이야. 네 사전 배정 지시 없으셔도 충분히 진짜 몰라서 가능합니다. 네. 일량군은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제 군주의 이제 되게 정말 정답만 써놓은 책이었는데 지금 시대에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책이어서 아 좀 사상이 좀 위험한 부분이 좀 많죠. 그럼 내가 뭐가 되죠? 당신이 위험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네, 시작하기 앞서서 네, 규민 군이 아까 책을 못 읽으셨다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서술이 잘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그 저랑 진기 군이 읽었던 그 도둘새김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도 뒷부분에 이런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잘 읽고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잠깐만 네, 짧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 15에서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외교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피렌체가 어디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요. 아 이탈리아 정확히 위치가 어느 쪽인지 남부? 중부입니다. 까비. 진짜. 네, 그리고 15, 16세기면 어떤 시대일까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가 뭐하는 시대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예성 부흥기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펼쳐졌죠. 네, 그렇습니다. 야, 다시 잘 읽으시네요. 고대 그리스 문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 네, 당시 그런 예술 부흥기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탈리아는 잦은 이민족의 침략과 지방 세력들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아까 제가 피렌체가 중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그 피렌체가 중부에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렌체 말고도 다른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막 그 이탈리아 반도 안에 많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세력 다툼을 막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라는 이런 그 도시 국가에서 어릴 적에 성장을 했고 이때 당시에 그 피렌체의 지배자가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그런 좀 세계적인 지배자였는데 여기서 그 이 메디치 가문은 대대로 피렌체 은행 업무와 그 정치 지배를 담당해 온 그런 명문 가문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부유했다고 알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예술가 누구 있죠?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 대표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명 더 미켈란젤로. 네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이 메디치 가의 후원으로 이렇게 성장한 예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초 대 메디치 사후에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도시 국가 사이에 이제 그 로렌초 대 메디치로 인해서 이렇게 세력 견제가 이렇게 상호 견제가 잘 이루어졌고 그런 그 세력적인 평등이 잘 이루어졌던 이탈리아가 이제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혼란은 더 가중이 되게 돼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 중부에 저희 그 책에 나오는 네 체사레 보르자라는 신상 군주가 이탈리아 중부를 장악하며 세력을 키우지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는 그 프랑스랑 에스파냐 스페인 그렇죠. 네, 스페인이죠. 그렇죠. 에스파냐와 프랑스의 싸움터로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싸움을 계속하다가 프랑스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후퇴하는 것으로 그 갈등은 종식이 되게 되고 그 이런 갈등 와중에 그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세력 가운데에서 본인의 그 피렌체를 피렌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 저희 책에 보면은 제2부의 군사론에 대해서 잘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민병대가 아마도 그런 그 마키아벨리의 그런 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는 그 에스파냐가 이제 이탈리아를 어느 정도 지배를 하는 동안에 이제 다시 또 추방당했던 메디치 가문이 다시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마키아벨리가 반 메디치 음모에 가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참여해서 배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메디치 가문에게 아예 나 다시 정치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 헌사를 한 책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당대 수많은 이탈리아의 유력한 군주나 지배자들을 만났고, 이들의 통치 행위를 관찰하며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피렌체 공화국의 운명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에 의한 군력 획득과 장악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정치를 도덕, 윤리, 종교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정치만의 독립적인 영향을 구축했고, 이는 철저한 권력 유지를 바탕으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또 본인이 통치하는 국가를 굳건히 하는 강한 군주를 이상적으로 여겼던 그의 사상이 담긴 행위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무도덕적인 정치에 대해서 성급한 비난의 여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제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사전에 나눠드린 과제는 3부까지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이 3부까지의 내용만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1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군주국의 종류, 군주권의 획득 및 유지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마키아벨리는 공통된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신생 군주국의 세력 유지 위험성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당시 활동했던 체사르 보르자와 같이 신생 군주들이 뛰어난 역량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몰락한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유진기군,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왜 신생 군주국이 세습 군주국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쉽다고 주장했을까요? 네, 신생 군주는 새로운 정복에 따른 무수한 가해 행위를 새로운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데 도움을 준 거주민들에게 그들의 기대만큼 만족시켜줄 수도 없고, 신세를 진 그들에게 가혹한 조치도 취할 수 없어서 우호적인 관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생 군주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키아벨리는 당대 최악의 군주로 알려졌던 체사르 보르자를 오히려 신생 군주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그의 역량을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역설적인 발언을 취하는데, 그가 높이 평가한 체사르 보르자의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정일량 군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첫째로 그가 일찍이 탈취한 날의 제후들의 혈통을 모조리 근절시킴으로써 교황과 결탁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 가능한 모든 로마 귀족들을 회유해서 교황을 견제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능한 한 추기경단을 자기 통제하에 두어서 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의 아버지인 현 교황의 사망 전에 그의 권위를 확고히 하여 첫 공격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량군은 체사르 보르자를 추앙했던 그 마키아벨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해요. 이걸 처음 사전에 처음부터 약점을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 되게 훌륭한 정책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체사르 보르자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떤 거의 그 정치 면에서 보면 그런데, 네, 인도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2부의 내용입니다. 제 2부에서는 그 12에서 14장까지를 다루는데, 군사론에 대한 내용을 그 다루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2부를 통해 군주가 용병 지원군과 같은 외부의 군사를 사용하는 것을 경시하고 본인의 군대를 가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프랑스와 에스파냐 간의 전쟁 중 자국인 피렌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병대를 조직했던 본인의 행동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단 네. 마키아벨리는 용병은 일단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결심도 없고 이제 왕에 대한 충성심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용병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제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탈리아의 멸망 원인이 용병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로마나 스파르타를 보면은 이제 왕이 자신의 군대만을 꾸려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충성심도 좋고 자기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이제 위험해지는 거니까 단결심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프랑스 루이 11세는 그 스위스 군대를 고용을 점점 시작하기 시작해서 혼합 병제를 시작하는데 이래서 망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세력이라 보니까 좀 통제가 어렵고 충성심도 낮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3부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제3부는 15에서 23장까지를 다루는데 통치의 기술, 군주에게 요구되는 성품과 역량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때때로 악덕한 성품을 갖추는 것이 통치에 유리할 때가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주장을 이 책에 담아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며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비도덕적이어도 상관없다는 본인의 사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마키아벨리가 잔혹함으로 인한 질서가 났다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지 박진수 군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키아벨리는 그 예로 한니발하고 네. 스키피오를 들었는데 일단 한니발은 이제 다양한 인종의 군대를 꾸려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종인도 있으면 서로 막 아, 얘 까맣네 막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 하지만 이런 내분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일까요? 내분이 일어나서 만약에 얘가 흑인이고 내가 백인인데 까맣다고 때렸어요. 그러면 군주가 너는 이제 문란을 일으키는 자니 이제 없애버리겠다 하는 잔인함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이런 생각은 꿈도 못 꿀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잔인함이 나 잔인함으로 인한 질서가 났다는 얘 좋은 예가 한니발이고 이제 스키피오는 이제 막 아 승승장구 하다 보니까 군대들에게 좀 군사의 규율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자유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군사는 좀 화가 난 거죠. 아 이게 군대인가 놀자판인가. 아.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반항한 안 좋은 예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여우와 같은 그런 교활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며 때에 따라 협정과 약속을 어기라고 권유를 합니다. 유진기 군은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이지만 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정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국가에서는 신의 없는 군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국민에게는 그 누구보다 유능한 군주가 되어야 강력한 국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과 약속은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여서 때에 따라 협정을 어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그 군주가 본인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이라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군주와 백성들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네. 약속은 어느 정도 그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군주와 백성들 간에서는 그런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군주론은 인문 고전으로서 널리 읽혀졌지만 군주론의 내용이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주에게 사악한 어떤 그 교활한 여우의 성품을 가지라고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 그런 이성적이고 냉혹한 정치 이론을 이상으로 제시했던 마키아벨리의 주장 때문입니다.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 마키아벨리의 무도덕 정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쪽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무도덕한 정치가 되게 효율적이고 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서 이제 되게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무도덕한 이제 도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나 국민들이 이제 뭐 불만을 느끼고 이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막 쿠데타 같은 거나 이게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막 지금의 정치를 잘할 수 있지만 나중에서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계민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와 도덕은 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키아벨리의 의견과는 반대. 그렇죠. 군주가 자체 모범을 보여야 백성도 나중에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군주와 백성 간의 실리가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히게 되고 그 국가는 발전하게 됩니다. 네. 우리 동양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인문 고전을 보더라도 좀 군자를 이제 좀 더 그 큰 어떤 좀 수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자가 이제 도덕적으로 좀 많이 초월을 했고 막 그런 부류를 말하는 거였죠. 그렇죠. 일단 군자 자체가 리더가 준비가 되고 도덕적으로 좀 모범이 보여요. 나중에 뒤에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고 지지를 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하나를 뭉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과 서양 간의 그런 사상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진수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앞에 두 분 의견과는 좀 반대로 마키아벨리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에서 선택하라면 현실주의를 선택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들었던 예를 보면은 이제 리더가 앞에서 끌어주고 이제 뒤에서 백성은 모범을 보이니까 밀어준다. 이건 이상적인데, 아니 이런 이상적인 현실만 있으면은 이 나라에 부패가 왜 있고 그 좀 그런 비리가 왜 있어요? 아 솔직히 네네. 좀 이건 굉장히 화나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 세상이 진짜 이상적으로만 가면은 저는 무조건 이상주의 마키아벨리는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정치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좋게 좋게 가자는 건데, 이게 좋게 좋게 됩니까? 아마 한마디씩 해보세요. 이게 좋게 되는 사례가 있나? 결국엔 망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비리가 있으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가 군주 정치를 하게 되면 한 명씩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심정이. 아, 나도 저렇게 되진 말아야지. 이런 심정 때문에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게 너무 따봉이라 생각해요. 진짜로 군주론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수 군은 그런 어떤 지도자의 통치 과정에 일어나는 부패나 이런 비리 같은 거를 정당화하시는 발언? 안돼. 그럼 부패나 비리는 네. 이제 그 이상주의나 현실에서나 어쨌든 일어나는 건 똑같으니까 확실히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현실주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유진기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 장기훈 씨가 말한 그 동양의 사상에 약간 부합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마키아벨리의 정치 이론은 그런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권력과 강력한 국가만을 만드는 데 우선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강력한 국가와 권력을 만들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은 피폐해지기 마련이라 언젠가는 몰락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분은 그런 어떤 가혹한 통치가 사회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몇몇 분은 이렇게 동양의 그런 정치 철학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런 백성들의 신임과 그런 어떤 신용을 받는 군주가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제가 너무 이상하게 끝나서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 네. 무슨. 아, 좀 들은 건데 필리핀에서 마약 하면 이제 한 명씩 없애고 본보기를 없애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이제 좀 좋게 흘러가는 방향을 말한 거지, 이제 군주가 막 뒤잡고 흔들고 막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한니발 같은 그런 그런 거죠. 막 때려잡고 이런 걸,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기 되는 것 같네. 독재는 저희도 이제 그렇죠. 독재는 네 그런 용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용감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9월 25일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처럼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해 사지로 내몰리고 정부의 음모에 사인까지 조작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 관련 사건이나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양의 이대 특례 입학 학점 조작 사건과 같이 일부 갑의 횡포로 사회 일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러한 대목에서 오늘날 대통령에게 필요한 성품과 덕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유진기 분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대통령은 답이 없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은 네네.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네. 현재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국민들과의 소통도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진기 군은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네네. 국민의 이야기를 귀를 듣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진수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네. 지금 현대 상황을 보면은 이제 국가의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국가의 대표랑 네. 대표는 이제 구성원들의 말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네. 유진기 씨의 말과 같이. 저희가 불만 있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좀 제대로 생각을 해서 정치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민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자의 동목이란 네네. 그 고대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한 말을 좀 이용하자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아. 자신의 능력을 일단 알고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에 있는 것을 다한 다음에 그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한 그 아까 진기 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그 쓴소리도 그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어떤 한 당이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서 공약이나 그런 것 총 망라해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게 투표를 신중해야겠죠. 제 인물과 그 어떤 정책을 보고 그렇죠. 선정하자. 인물과 정책을 보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일량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필요한 대통령의 성품과 덕목은 일단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예,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항상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기업에 받은 자기가 받은 혜택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너무 그런 거 이제 휘둘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나빴던 대통령들을 보면은 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고의적으로 안 좋은 정책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근데 지금 대통령을 보면은 진짜 그냥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해결 처리 능력도 보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이 없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원래 같았으면 다 덮을 일인데 그냥 일 처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자신만 그냥 어느 누구와도 손잡지 않고 자신의 길로만 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네, 잘 들었습니다. 알찬 답변 고맙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방송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비드 캐스트 녹음에 처음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정일량 군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네네 되게 너무 시끌시끌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자 녹음 참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녹음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규민 군은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는데. 네네. 그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도 그 한 해의 주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박진수 군은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좋았는데 네네. 이제 제 의견 말고 하여튼 제 의견이 좀 많이 달랐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지.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주 좋았어요. 특히 유진기 군과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유진기 군은 어떤 느낌이 이제 감흥이 되셨는지? 네, 저도 박진수 군과 같은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BBD 캐스트 정말 좋은 활동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녹음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오늘 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토론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비비드 캐스트 3화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전주고등학교 청소년 시사토론 팟캐스트 방송 비비드 캐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생기 넘치는 고딩들의 생생한 세상 이야기 제작 진행의 장기훈이었고요. 지금까지 비비드 캐스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baby baby baby 내 상상 안에 이름과 함께 스마트한 내 baby 아직 그림 놓